푸른 밤 종현입니다.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있죠. 중요한 메일을 보내고 나면 꼭 틀린 점이 발견된다. 약속이 있는 날은 반드시 야근을 하게 된다. 어쩌다 지각한 날은 평소에 늦게 오던 상사가 먼저 와 있다. 평일에는 그렇게 날씨도 좋고 약속도 많이 잡히더니 주말이면 그렇게 춥고 연락 하나 없다. 이 머피의 법칙이란 건 선택적 기억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죠. 좋았던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넘겼다가 안 좋았던 날들만 기억에 남아서 아, 난 항상 이래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완벽하게 메일을 보낸 날도 참 많았고요. 야근은 뭐 늘 하는 거고요. 하루 정도는 늦게 오는 상사도 일찍 오는 법입니다. 평소에도 추운 날은 엄청 추웠고 날 찾는 이들도 주말엔 많이 있었습니다. 게으름 핑계로 날씨 탓하면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먼저 연락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 있음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 짧습니다. 1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 첫 곡으로 틀어드린 곡은요,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였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와, 오늘 방송국에서 요즘에 자주 보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진짜. 이 다비치 그리고 정용화 씨 활동 전에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방송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막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 그랬었는데 어쨌건 저한테 힘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머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요, 머피의 법칙은 뭔가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정말 다 하나같이 안 되는 걸 불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반대가 셀리의 법칙이었나? 행운이 오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름 같아요, 사람의 이름. 머피라는 사람이 뭐 만들어냈겠죠. 그래요, 선택적 기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뭐 내가 잘한 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것들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요. 이제 뭐 토요일인데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내일 눈 뜨시면 이제 2월 첫날 되고 또 쉬는 날이니까 푹 쉬시고 무언가 새로운 거 뭔가 하나 해보십시오.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좀 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주제, 노래 고를 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주제에 맞는 좋은 곡들 참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보죠.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함께 이것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통통 튀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싶었던 말들로 마음을 콕 찌르는 사람도 있고, 진중한 이야기를 꺼내서 깊은 생각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죠. 노랫말도 그래요. 웃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안겨주기도 하죠. 중은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로 함께합니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의 주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가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쓸 때도 심지어 가사가 없으면 곡이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어서 좀 가사를 심도 있게 보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와, 참 좋은 표현들, 좋은 컨셉들, 그런 가사들을 한번 쭉 골라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요, 리차드 파커스의 자러 간다 입니다. 이 리차드 파커스의 곡은 푸른밤에서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땐 사이킥이라는 곡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이 보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팀의 이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라이프 오브 파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호랑이 캐릭터 이름이 리차드 파커인데 아마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러 간다 이 노래는요, 내일이 되면 네가 내 옆에 있겠지, 예전처럼 다시 너와 사랑 나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 난 자러 갈 거야, 내일 눈 뜨면 넌 내 옆에 있겠지, 이런 뭐랄까 안타까운 남자의 마음, 그런 걸 표현한 가사입니다. 보컬의 목소리가 좀 청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의 느낌이 나는데 그 뭐랄까 묘한 목소리와 이 가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청소년기의 사랑? 그 뭐 첫사랑을 할 때 막 가슴을 애달았던 그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곡이어서 가사를 좀 저는 적으면서 막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도 참 노트에 가둬둔 채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노트에 가둬둔다라고 표현한 게 너무 좀 시적이고 멋있어서 들으면서 참 감동을 했던 곡입니다. 자,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리차드 파커스의 자러 간다 듣고 오겠습니다. 리차드 파커스의 자러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로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두 곡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름부터 참 독특한 밴드입니다.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셜 클럽을 그냥 갖다 한글 발음으로 갖다 쓴 거겠죠?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지만, 네, 모르는 거죠. 자, 석봉아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을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니아층이 상당히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그런 팀인데, 석봉아라는 노래는 사실 그 슈퍼스타 K에서 유승우 씨가 부르시면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근데 저는 그 2009년도에 1집 발표됐을 때 그 앨범을 어떻게 좀 선물을 받으면서 아는 분에게, 그러면서 전 관심을 갖게 된 팀인데, 이 고질적 심파라는 앨범이 첫 번째 앨범이에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에 전체적으로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분들은 뭐랄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유쾌함이 되게 즐거운 유쾌함이라기보단 조금 찝찝하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가끔은 슬픈 그런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시고 혹시나 가사가 재밌다 싶으신 분들은요, 이 고질적 심파라는 첫 번째 앨범을 쭉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하나 더 있죠. 서태지의 라이브 와이어입니다. 이 곡은 그 서태지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혔던 정치적 세력들, 그들에게 건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가사 안에서 상당히 뭐랄까 자극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내 자유에, 나의 마이크에, 네 판단에 왜 제재하는데, 너에게 어떤 권리가 있길래 나의 가사, 나의 노래를 네가 제재하고 판단하느냐라는 이런 좀 공격적인 문장도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이런 공격적인 이야기를 가사 안에서 잘 풀어내요. 나는 오늘 쿠데타를 외쳐, 내 12개의 멜로디에 난 오늘 경계선을 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음악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벽을 허물겠다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가사인데, 전 중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래 음악은 이렇게 저항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그리고 서태지의 라이브 와이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석봉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그리고 서태지의 라이브 와이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죠? 두 곡 다? 자,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골라왔습니다, 제가. 다음 곡으로는 제가 가사 이야기할 때 이분의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휘성씨입니다. 휘성의 완벽한 남자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2008년도에 발표된 6집 프로젝트 앨 중에 첫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완벽한 남자라고 하면, 아, 자기가 되게 완벽한 남자라는 건가? 나 되게 멋있어, 나 완벽한 남자야, 날 사랑해, 이런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가사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 널 위해서 완벽한 남자가 돼야겠다라는 뭐랄까, 역시 휘성 씨의 뭐랄까 여성 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간지간지거리는 가사들이 줄을 이뤄요. 널 보기 위해서, 널 듣기 위해서 내 눈과 귀가 있고, 뭐 널 안기 위해 내 팔과, 널 업기 위해 내 다리가 있고, 뭐 네가 나의 돈과 멋진 차를 원해서 날 선택한 거라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정도의 사랑을 여성에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가사를 쭉 들어보면 그냥 사랑에 푹 빠져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 표현을 어떻게 하든 어쨌건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많은 달콤함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가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곡을 좀 모티브로, 이 곡과 완벽한 남자와 너라는 명작이라는 이 두 곡을 모티브로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저의 할렐루야라는 곡의 가사를 휘성씨와 함께 썼죠. 그때 할렐루야라는 가사를 쓰면서 계속 언급했던 게 이 완벽한 남자와 너라는 명작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어요. 참 저에게 있어서 큰 영감을 준 그런 노래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휘성의 완벽한 남자 듣고 오겠습니다. FM for you.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들 골라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최고의 라이브 밴드로 손꼽히는 영국의 3인조 락밴드죠. 뮤즈의 I Belong To You, 이 노래 골라왔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한 The Resistance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리믹스 돼서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뉴문 OST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노래 중간에 프랑스 가곡 몽꾀 스브흐 아짜바, 이 곡도 삽입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제목의 뜻이 내 마음은 너의 목소리를 목소리로 열리고 라는 뜻인데,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와, 되게 궁전 같은 느낌이 난다, 되게 고풍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프랑스 가곡이 또 삽입이 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시작부터 상당히, 저는 그냥 이미지를 딱 떠올리자면 상당히 장난스러운 궁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난감 궁전에 와서 이렇게 뚱땅뚱땅 장난을 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가사도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왕관은 이제 당신의 차지가 되겠죠. 얼마나 큰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상처 입혔을까요. 아, 그래도 뭐 나는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뮤즈랍니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뭐랄까, 현실적인 가사가 주를 이루지 않고요. 뭐랄까, 신화 속의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네요.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음악적인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전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 판타지적인 가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음악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 노래 참 좋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이어서 들을 건데, 말이 필요 없는 전설적인 밴드의 노래입니다. 팝송 중에 가사 좋은 노래 하면은 이 곡 절대 안 빠질 거예요.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노래는. 사실 그 뭐 저는 맨 처음에 가사 뜻을 모르고 이 노래를 접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사를 쭉 한번 해설을 해놓은 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말해줬죠. 그냥 두렴, 순리에 맡기렴, 시간이 흐르는 걸 그냥 보고 있으렴, 뭐 지혜로운 말들로 속삭여줬다, 이런 내용을 노래에서 쭉 이야기해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어머니는 내 앞에 환하게 서 계시면서 그냥 순리에 맡기렴이라고 얘기해줬다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다, 그냥 두려움, 네가 뭐 그렇게 치열하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데, 그 모습이 또 오버랩이 되면서 상당히 큰 감동을 줬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뮤즈의 I Belong To You, 그리고 비틀즈의 Let It B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뮤즈의 I Belong To You, 그리고 비틀즈의 Let It B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노래는요, 힙합 듀오 리쌍의 노래입니다. 광대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BMK씨가 피처링했죠. 그 후렴구가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노래인데, 제가 오늘 가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광대라는 노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대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거, 뭐 좋은 거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항상 가면을 쓰면서 누군가를 대하는데, 그런 가사가 너무 잘 녹아있어서 현대인들의 슬픔을 좀 잘 이렇게 어루만진 곡이 아닌가 싶어요. 전 노래 시작부터 상당히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뭐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있는데, 이런 가사가 후렴구에 이렇게 자리 잡는데, 연예인의 마음이 상당히 잘 접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에 사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가사를 보면서 아 맞아, 나 힘들어도 티 못 내고 남들 앞에서 내 마음은 웃는 게 아니어도 얼굴은 웃는 것처럼 이렇게 꾸밀 때가 참 많은데 라는 뭐랄까 동질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전 게리 씨의 랩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뭐랄까 목소리 자체가 좀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좀 쉽게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멋진 것 같고, BMK의 목소리도 상당히 매력적인 애드립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이 곡에서는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가사에서 그 광대와 비유했다라는 것도 참 멋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 이런 걸 또 광대로 표현했다라는 게 리쌍의 뭐랄까 음악적인 깊이를 다시 한번 잴 수 있는 판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리쌍의 노래 중에는 이런 뭐랄까 가사 주제를 가진 곡들이 많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건 아닐까, 리쌍이란 팀 자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리쌍의 광대 들으면서 종현의 프리스타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노력이 꼭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렬히 불태운 사랑이 꼭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엔 남겨지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1월이 끝나는 자리에 남겨진 여러분의 이야기들 이곳에서 들려주십시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4593님 지금 복근 운동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힘이 드네요. 파이팅 넘치게 The Union Underground의 Across the Nation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 원래 복근 운동은 항상 자기 전에 하는 게 제맛인 것 같아요. 그죠? 누워있다가 아 나 오늘 너무 먹었나? 후회와 함께 아 나 오늘 너무 뒹굴거렸나? 이러면서 자기 전에 30개 그래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습관을 들이면서 하는 게 좋죠.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권윤경님 처음으로 글을 남겨요. 내일 웨딩 촬영 있는데 떨려서 잠이 안 와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예쁘게 잘 찍으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웨딩 촬영. 그 제가 청담동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딩 촬영을 많이 해요. 주변에 동네에서. 그러다 보면 와 그 매번 찍는 그 길이 꼭 있어요. 여기서는 매번 찍어. 근데 사람이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어색하고 어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참 재밌어요.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 그리고 신부분들은 엄청나게 춥잖아요. 사실 그 드레스 자체가 여름이 아닌 이상 추울 수밖에 없는 드레스들인데 어깨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뭐 신랑분들은 뭐 그거 그 잠깐 추워서 어떡하냐며 막 자켓을 벗어서 그 잠깐을 아유 부럽더라고요. 예쁘게 찍으시고 사진 꼭 사진은 무조건 예쁘게 나올 거고요. 촬영하시면서 신랑분과 재밌는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도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웨딩 촬영들은요. 그래요. 재밌게 내일 촬영하십시오. 7379님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마이클 잭슨 최고죠. 블랙 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CD로 들어줘야 제맛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음원 사이트에서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이 곡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곡을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푸른 밤에서 들어보십시오.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블랙 월 화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859님 언니가 출산을 했어요. 3일 동안 유도 분만을 했는데 아이가 내려오질 않아서 결국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3일 진통에 수술까지 이래저래 언니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래도 태어난 조카를 위해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산모랑 아이가 참 고생을 했네요. 그래도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나왔으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산모분도 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3일 동안 아이고 진통하셨다니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 진통이라는 건 사실 남자는 평생 경험할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미안할까요 남편분들은.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가 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나의 아내를 이렇게나 아프게 하는구나 하면서 어쨌든 아이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자라시고 그리고 아내분도 아내분 아니라 그 언니분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정현수님 친구랑 싸웠는데 이유가 제가 톡 답장을 빨리 안 해서였어요. 어? 제가 일부러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유의 이게 아닌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데 이건 성격 차이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친구랑 톡답장을 빨리 안 해서 싸웠다라. 근데 이게 또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걸 수도 있고, 친구분하고 잘 푸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데요. 앞뒤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딱 듣기에는 그냥 뭐랄까, 정말 정현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잘 푸시고요. 그 친구분하고는 좀 조율점을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679님, 조교 셋 나란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평소엔 각자 혼자 듣던 애청자들인데 처음으로 셋이 같이 들으니까 엄청 재밌네요. 매일 밤마다 모일까봐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조교 세 분이서. 근데 매일 밤마다 모여 계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조교일? 어쨌든 감사하고요. 라디오를 함께 들으면은 애청자 세 분이시면 막 맞아 하면서 막 수다도 엄청 될 것 같고, 게스트 있냐? 세 명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십시오. 0479님, 서울 가양동에 살고 있는 33살 아기 엄마이자 논문 쓰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논문 쓰기 시작하면서 쫑디 주파수가 새벽녘 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다들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시간에 깨어있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건 정말 힘이 되는 일이죠.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신청곡 틀어주시나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 곡을 제가 사실 오늘 프리스타일에 선곡을 할까 했는데 푸른 밤에서 너무 자주 소개를 해드려서, 아, 이 곡은 좀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0479님이 어떻게 보면 저랑 오늘 통한 게 있으시네요. 그래요, 저랑 통한 걸로 만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는 못 틀어드려요. 죄송합니다. 자,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그리고 아이유의 이게 아닌데 두 곡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그리고 아이유의 이게 아닌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송미선님,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응급수술을 하고 퇴원 후 목발 집은 채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목발을 짚어야 해서 아기를 안아줄 수가 없는데, 요새 한창 잡고 서고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온 집안을 누비는 시기라서 더욱 힘이 드네요. 이 새벽에 깨서 우는 아기 재우느라 고생하면서도 아기 안아보는 기쁨으로 피곤함을 잊는다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넘어지셔서 다치셨군요. 수술까지 하실 정도면 좀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어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3개월 정도 목발을 짚어야 하신다. 8개월 된 아이, 사실 전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맘때쯤에 참 많이 움직이려고 할 것 같은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돌봐주시기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남편분이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뭐랄까, 안아보는 기쁨으로 피곤함을 잊는다, 이 말 되게 멋있네요. 아기 안아보는 기쁨으로 피곤함을 잊는다. 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내분들이 고마운 말일 것 같아요. 막 아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딱 안아줄 때, 야, 내가 이 맛으로 피곤함을 잊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당사자 입장에서 아내가 아 늦었는데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다가도 뭉클할 것 같습니다. 부러운 가정이네요. 8184님 방학하고서 알바를 두 개 하게 되면서 주 7일 근무하게 됐어요. 너무 지쳐서 퇴근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투덜거렸는데 엄마가 에휴 우리 딸 아직 학생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략된 한숨에서 되게 많은 감정들이 전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내일은 전화해서 기쁜 이야기들로 미소짓게 해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방학하시면서 또 알바하는 이유가 있겠죠. 학비라든지 좀 집안의 어머니 부모님 이 두 분에게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신 걸 텐데 너무 장하고요.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네요. 아직 학생인데 이 말에서 담겨있는 게 그래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 보낼 나이가 아닌데 라는 느낌도 오고 공부할 시기인데 라는 얘기도 좀 담겨있을 거고 그냥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느낄 나이인데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8184님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배우는 것들보다 어머님과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얻으시는 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족애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크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요. 그 뭐 아르바이트 사실 첫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의미가 크죠. 하지만 이 의미들로 가족에게 주는 기쁨 그리고 서로의 미안함 뭐 애틋함 이런 걸 충분히 더 많이 느끼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혜림님 급 질러서 제주도를 갑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선물할 우리 지역 소주 두 병과 최소한의 짐을 챙기며 푸른밤 듣고 있어요. 떠나요 둘이서 아니요 전 혼자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급질러서 제주도 가는 거 괜찮죠.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급질러서. 아 근데 지역 소주를 챙겨가시는 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쉐어하는 곳이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으면 하네요. 게스트하우스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써봐서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긴 한데 좋은 친구 사귀시면 또 푸른밤에 연락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행 간 사람들일 테니까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은 그게 드물겠죠? 게스트하우스를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좋은 친구 만드셔서 돌아오셔서도 연락 계속하시고 그러면 뜻깊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김미은님 장필순의 시간이 아프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가수와 노래 제목만 신청해 주시면 생각이 많아져요. 김미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일까? 또 노래랑 가수가 범상치 않잖아요. 장필순의 시간이 아프다라니 틀어드려야겠습니다. 531님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Going to a Town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곡도 틀어드리겠습니다. 두 곡 노래 들어볼까요? 장필순의 시간이 아프다 그리고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Going to a Town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시간이 아프다 그리고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Going to a Town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세요. 엄지님 저는 아이스크림 체인점에서 알바 중인 수능 끝난 고3입니다. 4일 일했는데 사회는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이 추운 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요? 그래도 오늘 일하다가 데자부 나와서 흥얼거리면서 일했어요. 에디킴의 조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아이스크림 이제는 뭐 계절감 없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체인점이 많은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에는 겨울 특별 상품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수능 끝나셔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새로 한번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경험 되시길 바라고요. 4일 일했는데 사회는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이 문장에서 정말 장난이 아님이 느껴지네요. 힘내세요, 엄지 씨. 그 기회 되시면 그 선곡을 엄지 씨가 하셔서 제 노래 좀 많이 틀어주시고요. 1553님. 쫑디, 오랜만에 호떡 먹고 싶어서 호떡 믹스로 호떡 만들어 먹었어요. 요즘은 호떡 파는 곳이 많지가 않네요. 쫑디는 올 겨울 붕어빵이나 호떡 드셨나요? 하셨습니다. 아직 못 먹었네요. 제가 동대문 살았었거든요. 그 22살, 23 막 이때까지만 해도 동대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국화빵, 호떡, 계란빵 뭐 기가 막히게 먹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아직 안 먹었네요. 군고구마도 안 먹었고요. 와, 좀 찾아 먹으려면 이제 좀 이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가면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 가거나 뭐 이렇게 나가면 보였는데 요즘엔 안 보여서 먹으러 찾아가야 돼요. 와, 한번 붕어빵 먹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보내지 마세요. 제가 사 먹을 거예요. 6851님. 요즘 들어 상관없어. 그냥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생각하기 싫고 삶이 복잡해지는 게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신청합니다. 상관없어 그냥 뭐 이런 말들. 지치고 막 뭐랄까 외면하고 싶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할 때 많이 하게 되는 말 아닐까 싶네요. 진짜 상관없고 그냥인 이유가 그렇게나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마저도 외면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6851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래요. 외면하는 것보단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이후에 올 또 다른 큰 고민을 없앨 수도 있겠죠. 9856님, 쫑디, 지금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생애 첫 수술이 치질 수술이라니. 안 됐네요. 어쨌건 석회차 하시길 바라고요.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힘내요. 힘내요, 하체. 신민님, 하고 싶은 일을 배우려 집을 떠나 서울에 와 있는데요. 삶이 많이 퍽퍽하고 차가워요. 펑펑 울고 싶은 날인데 울고 나면 무너져 내려버릴까봐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약해지지 않게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또 서울에 가족과 떨어져 계시네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막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더군다나 또 지금 계절 자체가 겨울이니 더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펑펑 울고 싶은 날, 그런 날은 울어야 돼요. 사실 무너져 내릴까봐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푸른밤에 털어놓으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그냥 눈물이 날 땐 펑펑 울어서 본인을 한번 풀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꾹꾹 참아놨다가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져버리면 그때 정말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본인이 울고 싶은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시원하게 울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무언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힘내요, 신민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에디킴의 조화 두 곡 듣고 올게요. 영원한 꽃.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에디킴의 조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어가겠습니다. 이다혜님, 오늘 고용주 입장이 되어 구인 광고를 냈는데 5분 만에 알바하겠다고 문의가 엄청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정말 순식간에 학생 둘 구했는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또 구인구직 광고가 있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하죠. 학생 둘을 구했다고 하시는데요. 요즘에 또 뭐 열정페이다 뭐다 말들이 많으니까 이다혜님이 잘 챙겨주시고 또 그 친구들을 잘 챙겨주셔서 뭐랄까 사회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 일할 때 사실 뭐 힘든 점 많을 거예요. 그 뭐 처음 경험하는 알바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좀 어리숙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니까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 친구들 잘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나한비님. 위로받으러 왔어요. 가고 싶던 대학에서 예비 1번을 받았는데 제가 쓴 전형은 한 명만 뽑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많이 울었어요. 영화가 슬프다는 핑계로. 어쨌든 1년 더 공부하게 됐네요. 16학번은 꼭 될 수 있겠죠? 남은 새벽들 잘 부탁할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에 믿을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1년 더 공부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일단 결정을 하셨으니까 화이팅! 응원 드리고요. 남은 시간들 푸른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16학번은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 예비 1번 받았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비 1번 받았는데요. 그 정도면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명만 뽑는 거였군요. 다음에 16학번은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김한솔님, 오마리온의 Drop That Hitter 틀어줄 수 있어요? 틀어줄 것 같다. 틀어줄 거죠? 틀어줄 듯 하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요. 되게 딱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신청해 주셨네요. 제가 좀 잊고 있었던 노래예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잊고 있었는데 김한솔님이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니 함께 들어보죠. 노래 듣겠습니다. 오마리온의 Drop That Hitter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정직한 사람이길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대 여린 사람이길 거짓된 마음들이 돋아나는 세상에 살며 아플까 날 감추는데 익숙해진 건 아닌지 그대여 난 온전한 그댈 원해요 그대 내게 언제나 정직하길 원해요 늘 몰래 삼켰던 그 목소리로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강하솔의 나의 대답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여리면서도 정직한 사람이고 싶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상에 휘둘려 살다 보니 누구나 자신을 조금씩 감추고 자신의 이야기나 주장을 강하게 하면 튄다는 눈총 받게 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주변이나 친구들, 특히 나 자신한테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 외면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정직한 나를 보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곡 강하솔의 나의 대답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인이었습니다. Neildo, Shiroayo. Cause